HUBS. Choronara, Choronmaeul. Annyeonghaseyo, Nagune yeoreobun. Choronara, Choronmaeul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새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죠? 정말 겨울은 가고 봄이 온 느낌입니다. 그래도 아직 저녁에는 많이 추우니까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 조절하도록 해요. 이렇게 계절이 한참 바뀌는 시기에는 항상 비염이 말썽인데요. 저 역시 알러지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답니다. 눈도 근질근질하고 하도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콧물까지 줄줄. 아, 이런 점심시간인데 너무 실례했나요? 사과의 의미로 오늘은 비염인들에게 좋은 식물 친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아는 식물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이쪽 비닐하우스로 들어와 보세요.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다리가 가니 서둘러져 비닐하우스, 그리고 방금 흘러나온 스트로베리 문. 어떤 식물인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빨갛고 달콤한 과육을 가진 식물, 바로 딸기랍니다. 딸기는 사실 날씨가 지금보다 더 따뜻해져야 나오지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기술이 생긴 덕분에 늦은 겨울과 초봄에도 제철 과일로 맛볼 수 있어요. 딸기의 학명은 프라가리아 아나나사로 장미과 딸기 속에 속해 있답니다. 딸기가 장미의 한 종류라니 조금 생소한 사실일 수도 있겠는데요. 장미과에는 왕벚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 체리 등 대략적으로 2,500에서 3,000종의 식물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장미과의 식물들은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붉고 귀엽고 화사한 느낌이랄까요? 날씨가 더 풀리면 장미과 식물을 테마로 한 피크닉을 가보고 싶네요. 그게 뭐냐고요? 도시락통에 딸기랑 사과를 예쁘게 깎아서 담고 벚꽃이 활짝 핀 한강공원으로 놀러 가는 거죠. 아니면 한양대 근처의 벚꽃 명소인 서울숲도 좋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이제 막 생명력이 꿈틀대기 시작한 잔디밭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설레네요. 볼빨간 사춘기에 처음부터 너와 나. 날 보면 나 함께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시간은 멈춰서 이 공간엔 너와 나 둘만 남겨져. Love is always painful. 널 알기 전 사실 나 두렵던 사랑이란 감정 나를 잃던 함정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about you. 잠들기 전 그저 널 생각해. 사랑이란 감정 스며들어 점점 이렇게 네 생각나는데 달콤한 맛의 딸기는 미국 원주민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즐겨 먹던 과일입니다. 이후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인기를 얻게 됐죠. 딸기에는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등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염에도 좋답니다. 환절기에다가 봄철이라 미세먼지도 많은 바람에 많이들 고생하시죠? 그럴 땐 딸기로 조금 식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생으로 먹어도 더할 나위 없이 맛있지만 딸기를 이용한 요리도 참 많거든요. 딸기 주스,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케이크와 같은 디저트 종류부터 딸기 파스타, 딸기 오믈렛, 딸기 고구마 샐러드와 같은 식사류까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제일 좋아해요. 부드러운 생크림이 조금은 느끼할 때쯤 상큼하고 시원하게 톡톡 튀는 딸기 맛이 보완해주는 환상의 조합. 치솟는 과일값 때문에 딸기 케이크도 비싸져서 너무 슬픕니다. 딸기의 가격이 비싸지는 데에는 이상기온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을이 너무 더워지는 바람에 딸기 모종이 자리 잡기 힘든 거죠. 좋아하는 딸기를 먹기 위해서라도 분리수거 한 번씩 플러그 뽑기 한 번씩 더 실천해야겠어요. 샤이니의 재연. 물감이 번져가는 듯 하루씩 또렷해져 날처럼 희미해져 진심이 아닌 모진 독설로 그리 서로를 아프게 했던 시절 잠기 쌓인 무관심 속에 우리 사랑의 시든 꽃처럼 초라해져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쓸쓸히 바래진 너와 내 계절 슬픈 방랑과 오랜 표류 끝에 마지막 숨을 내쉬는 내 결론은 오직 한 사람 익숙한 이중 당연함 속에 우리 사랑은 양인 날처럼 희미해져 진심이 아닌 빨간 루비처럼 반짝이는 과육은 딸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징일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딸기의 열매는 우리가 당연히 씨앗이라고 생각했던 노란색 깨알이랍니다. 맞아요. 그 씹으면 톡톡 튀는 그 부분이요. 그리고 진짜 씨앗은 딸기의 열매 안에 아주 작게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빨간 부분은 대체 뭐냐고요? 바로 꽃턱입니다. 보통 꽃턱은 녹색을 띠는 두꺼운 부분으로 줄기와 꽃잎이 이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딸기의 경우엔 그 꽃턱이 자라서 열매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 헛열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딸기는 엄밀히 따지자면 과일도 아닙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딸기를 채소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딸기와 채소? 이렇게나 안 어울리는 두 단어가 진실이라니. 딸기의 빨간 과육은 열매가 아니지만 열매라고 불립니다. 딸기는 과일이 아니지만 과일이라 불립니다. 사실 자체보다는 믿음이나 합의가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것 같네요. 왜 여러분 그 영상 아세요? 어느 한 시청자가 얼음을 보고 삼다수바라고 부르니까 유튜버가 우린 이걸 얼음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사회적 약속이어가지고. 라고 했던 영상이요. 처음 봤을 때는 마냥 웃기기만 했는데 곱씹어보니 뼈가 있는 영상이었달까요? 우리 딸기 친구와도 잘 어울리는 상황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지 백현의 드림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어제 너무 좋은 꿈을 꿨어 지금 말해주긴 간지러워서 말하기 그리고 이런 건 말하면 안 된대 Dream 다신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Dream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라라라라 우리 둘 남자로 홀린데 I know she knows 사실 내가 봐도 그래 근데 가끔 불안한 기분이 들 땐 혼자 서울적해 거짓말 그렇게 자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하지만 듣기엔 참 좋다 그렇긴 하네 Dream 다신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Well I don't care even if you're a sweet liar Well I don't care cause I will make you BDD 플란테 우리 라디오의 코너 BDD 플란테에서는 생활 속 곳곳에 피어있는 식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과일과 채소의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과연 과일인가 채소인가? 꽤나 유명한 논쟁이죠.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서 토마토는 법적으로 채소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과일과 채소를 구별하는 데에는 식물학이나 분류학의 개입이 많이 없죠. 사람이 그 음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식후 또는 간식으로 달달하게 먹으면 과일이라고 인식하고 단맛이 덜하거나 메인 요리에 쓰이면 채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한편 2011년 미국에서는 피자가 채소로 인정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패스트푸드로 인한 비만 문제가 참 심각한 편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학교의 급식 식단을 채소 위주로 바꾸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1순위 타깃이 된 음식은 바로 피자였습니다. 급식에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였거든요. 그러니 급식이 채소 위주로 바뀌면 기존의 피자를 납품했던 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일래야 희소식일 수가 없죠. 그런 납품업자들의 지지율을 의식했던 의회에서 토마토는 채소고 피자에는 토마토가 들어가니 피자도 채소다라는 식의 법안을 내버린 거예요. 참 신박하고도 어이없지 않나요? 이게 바로 어른들의 사정인가? 아무튼 채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정치에도 쓰인다니 새롭네요.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는 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 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서로 사랑을 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당신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는 딸기의 계절. 딸기들을 훔친 환한 봄빛 속에 든 잠이 익어갈 때 당신은 왔네. 미안해요. 기다린 제 기척이 너무 시끄러웠지요. 제가 너무 살아있는 척했지요. 이 봄 핀꽃이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미끄러운 나비의 날갯짓에 익어가던 딸기처럼 살았지요. 아주 영영 익어버린 봄빛처럼 살았지요. 허수경 시인의 딸기 중 일부입니다. 이 시는 그녀의 시집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에 실렸는데요. 레몬, 포도, 수박, 자두 등 과일을 주제로 한 시가 무척이나 많다니 한 번쯤 전문을 읽어보고 싶네요. 딸기를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하는 지금 이 계절, 딸기의 계절은 훗날 어떤 색깔과 향기로 추억에 남을까요? 그때가 돼서 오늘을 되돌아볼 때 참 향긋했구나 하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아, 여러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 한대방송국의 65기 수습국원 모집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서둘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꼭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꼭 찾아와주세요. 지금까지 PD 김소은, 기술의 문예인, 그리고 저는 식물지기 임세윤이었습니다. HUBS